Yeah. Come to my world. Are you ready? Yeah. Come on. Come to my world. Turn it up. Come to my world. Burn it up. Come to my world. Yeah, I'm coming, girl. 두 눈앞에 펼쳐진 세계 내 가슴을 설레게 해. 완전 아찔한 feeling, 아찔한 feeling, oh my god. 한마디로 crazy. 낮에도 꿈을 꿔 매일 저 태양도 방해 못해. I rock for you baby, rock for you baby, 느껴봐 우리만의 party. 때론 우릴 방해하는 바람결 날 비웃듯 맘을 흔들어도 두렵지 않아 함께 한다면 난 더 높이 higher, 난 더 높이 higher. 내 꿈을 향한 에너지 어떻게 하든 채웠지 난 멈출 수 없어 너네 to my world. 이제까지 행운이 우리와 춤을 추자니 난 예감이 좋아 이 순간 우리 to my world. 달콤한 꿈을 더 꿀래 미친 주인공은 나니까 Yo, 나 카멜레온 아이야 이온 순수한 마음이 꿈의 질기여 해랄까지 필요 없는 걸 자유로운 꿈을 꿔 Let's go. 때론 우리 방해하는 바람결 날 비웃듯 마음을 흔들어도 두렵지 않아 함께 한다면 난 더 높이 higher 난 더 높이 higher. 내 꿈을 향한 에너지 한쪽 가득 채웠지 난 멈출 수 없어 너는 to my world. 이제 같은 행운이 우리와 춤을 추자니 난 예감이 좋아 이 순간 우리 to my world. 모든 걸 조심은 너무 내가 하나 되는 순간 영원히 꿈꾸길 원해.